너무 많아. 마실 거 없어? 아 진짜? 오빠 좀 전에도 물 마셨잖아. 그러니까. 아, 그런데도 목이 또 말라. 목이 말라? 목이 마르네.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단순히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해야 될 것 그래.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영적인 목마름인 것 같아. 그치? 아니야. 걱정하지 거야? 마. 나 진짜 목이 마르다고. 걱정하지 마. 지금 아 진짜. 수업을 시작하면 이제 영적인 생명수가 콸콸 흘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어. 진짜로? 기대. 기대. 근데 나 진짜 목이 마르다. 이제 뭔 소리 하는 거야? 목이 마르다고.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목이 말라 하네요. 목이 마릅니다. 목? 예. 네. 물 마시면 되지. 그 방법이 있었네요. 근데 오늘 그 공부 주제를 예습하고 온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목이 마릅니다. 예, 네. 오늘 공부 주제가 생수에 관한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와, 내가 그랬잖아. 아, 네. 그래요. 아,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 하는 거. 네. 복수요? 아, 목이 말라. 더 마르네. 어우. 야, 이제 그만하고. 네. 네? 김상훈 학생. 네. 네. 자, 김상훈 학생 대답해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 공부했나요? 지난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알파와 오메가 맞습니다. 목 말라. 그러니까 확실히 안 알고 있으면은 예. 흔들리게 돼 있어요. 되물으면 자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 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데 이게 수거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네, 굉장히 그 무서운 표현이라고.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언제 무서운 표현? 아, 그 무서운 표현이란 게 네. 뭐 벌벌 떠는 무서운 표현이 아니라. 아직 거기에는 그 중한 뜻이 있다. 의지적인 뭔가 진짜 우리 박진희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한 것은 끝까지 내가 이룬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죠. 예. 끝장을 보신다. 네, 끝장을 그렇죠. 보신다. 끝장 뭐 그 말도 맞아요. 네. 근데 좀 말을 좀 부드럽게 네.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적 발언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 인생에 대한 것들을 붙들고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치신다. 아멘. 이거를 우리는 보통 수고적 의미로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아까 우리 상훈 학생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주제가 있었어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이 누추하고 제한적이고 누더기 같은 모든 일상들이 고쳐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 본질적인 새로움이라 그랬어요. 네. 새로운 창조. 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 중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기에서 새로움이라는 말은 반드시 누구를 전제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전제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만이 이 창조의 의미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새하늘과 새 땅은 본질적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혹시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가 크게 세 가지 이제 기둥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네. 마지막은 뭐가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 옳지. 예. 와.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성이 누구를 비유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누구를 묘사하는 그림이었죠? 우리 김상훈 학생 대답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로마의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 성전인데요. 그 성전이 우리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예루살렘성은 어떤 보이는 가정적 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황진적인 네.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네. 비유한 아, 그림이었다. 공동체. 네. 기억나죠 이제? 네.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세 가지 큰 주제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3강 생명수의 강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는 이제 마지막 시간은 아니고 마지막은 네. 이제 우리 다음에 이제 한 챕터가 남았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 22장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네. 22장 우리 선생님이 칠판을 지우는 동안에 저기 정주은 학생부터 네.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서부터 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맞춰지면서 결국 모든 성도들의 이 말씀을 공부한 결론의 소망이 뭐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면서 이런 찬송을 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습 좀 해오세요. 찬송을.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계시록 공부 끝내면서 그 찬양을 같이 함으로써 이제 1년여 우리 계시록 강의를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계시록의 실질적인 이제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이렇게 구구절절이 굉장히 이게 아름답고 네. 흐뭇하고 영적인 황홀함을 우리에게 네. 던져주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복습을 왜 했는가 하면 오늘 내용이 지난 시간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1절을 보세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저를 보세요. 우리 학생들 비록 우리가 글자나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림을 그려보라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여기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뭐가 나와요? 강이요. 생명수 강이 나와요. 강. 이제 오늘 거의 주제가 이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 김상훈 선생님이 목말랐던 그 부분이 영육간의 해발이 될 겁니다. 기대하시고.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볼 본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반장. 네. 2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6절.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있죠? 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아멘. 거기 보시면, 생명수 뭐가 나오죠? 샘물. 네, 생명수 22장에서는 생명수 강이었어요. 네. 근데 21장 방금 읽은 6절에서는 생명수 샘물. 샘물. 잘 보세요. 강하고 생물하고 어느 쪽으로 확대됐어요? 강이요. 강 쪽으로 확대가 됐죠? 네. 예, 지금 이 흐름이 이 물이 확대가 돼요. 네. 넓어지고 많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샘물에서 강으로 변해 있죠? 자, 그런데 또 조금 짚어볼 것은 더 큰 규모로 확대가 되고 22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수정같이 뭐예요? 맑은. 맑다. 맑은. 자, 첫째, 더 크고 확대된. 네. 확대.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맑은 수정. 물. 세 번째는 이 물이 어디서, 어디로부터 흘러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보좌.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근데 하나님과가 아니죠. 하나님과 및. 그렇죠. 하나님과 및. 및 어린 양의 보좌. 양의 보좌. 보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거르고 지나갈 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어린 양은 당연히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놓고 있어요?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예, 예. 여기에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네. 이 보좌는 어린 양의 보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후반의 공부 시간을 이제 지나가 보면 이 계시록 22장에서 삼위 하나님의 동역의 역사, 협동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 아주 놀라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에 걸친 사건인데 구원은 내가 그냥 죽을 자리에서 건진받은 요 팩트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구원은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는 전 과정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전 과정에 따로따로 성령님이 할 역할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지. 함께 동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2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강은 과연 어떤 내용을 배경으로 한 것일까? 그 배경을 조금 알고 있어야 오늘 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이 강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네.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어느 학생이 창세기 2장을 좀 찾아볼까요? 2장을 열어놓고 창세기 2장 열어놓고 자 저를 잠깐만 보세요. 계시록을 우리가 쭉 이제 오랜 시간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어디하고 자꾸 이렇게 성경이 짝이 되죠. 구약 예. 묵시 묵시 문학도 있지만은 항상 창세기의 내용과 짝이 됩니다. 네. 이 계시록은 그래서 계시록 공부를 하다 보면 뭐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창세기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특별히 창세기의 원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2장을 9절서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도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더라. 네, 거의 넷째 강까지만 하십시다. 네. 네. 자, 거기 강이 몇 개가 나옵니까? 4개예요. 네. 네. 4대 강 문제가 이때부터 있지 않았나. 이거 그냥 좋습니다. 네. 근데 이 4개 강 이름을 한번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십시다. 네. 첫째 강은 비선강, 둘째 강은 기혼, 셋째는 히떼계, 넷째는 유보라대. 이 네 강이 어디서부터 지금 나누어지죠? 에덴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구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독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헛갈리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은 나무라고 보여요. 네,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네. 이건 별개의 나무입니다. 네. 생명나무는 따로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강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개의 강이 갈라요. 흘러 이제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의 이 강이 어떤 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더 살펴볼 대목이 있는데 에스겔서 47장을 보세요. 그럼 도대체 이 강들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에스겔서 47장 누가 찾았으면 몇 절서부터 읽냐면 7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7절서부터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거기 보면 그 잎사귀는 뭐가 되리라고 되어 있어요? 약재료.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는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사람 낫게 치료하는데. 치료하는 데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테라피라는 말이 나와요. 테라피라는 말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구절을 보시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전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잘 보세요. 바다의 물이 살아납니까? 되살아납니까? 되살아나요. 자, 되살아난다는 전제는 예전에 뭐를 이미 그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 살았던 것이 죽어 있는 상태. 그렇죠. 피폐하고 황폐하고 죽어 있는 것을 전제하는 개념의 용어들이죠. 네. 되살아납니다. 뭐가 닿는 것마다 강이 흘러 닿는 것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생물을 번성케 하고 그 잎사귀들이 무슨 재료가 돼요? 약재료. 네. 치료의 재료가 돼요. 치료의 재료.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용어들이 생성이 되는데 바로 요즘 많이 그 쓰는 용어 중에 테라피라는 말 많이 쓰죠? 네. 그 치료라는 말이에요. 그 첫째는 생명을 주고 둘째는 되살리는 기능을 한다. 그 말이에요. 되살아난다. 자, 그런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지금 선생님이 불러드리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네. 이제 외우거나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7장 아직까지 이게 뭘 뜻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7장 누가 37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누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거기에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 계시록에 등장한 저 생수의 강이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계속 읽어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하. 아멘. 보니까는 여기에 암시된 이 생수의 강 또는 생명수의 강은 성령.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뭘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해석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네. 내가 눈 감고 있다가 아 이건 것 같다. 이거 안 돼요. 네. 네.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거 없어요. 네.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이 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일관된 생명수의 강을 뭐로 해석해요? 받으실 성령.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한 가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안개가 거쳤죠? 네. 자, 계속 읽어보세요. 39절까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이때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아니고 보내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식화해서 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네. 계속 구약에도 성령님의 활동과 역사는 있었고 천지를 만드실 때도 성령님은 함께 개입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뭐예요? 이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일생 속에 가장 하시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뭐냐? 누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제일 먼저 찾은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하. 성령님이 오셔서 이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주님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믿게 된 이 기독교 우리가 얻은 생명 이것은 우리가 책 읽다가 아 그렇구나 깨달아서 읽은 게 깨달아서 믿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김상훈 학생 눈을 열어주고 박진희 학생 마음을 살려놔서 아멘. 고백하게 만든 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근데 우리는 그거를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믿으니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용어가 내 쪽에 네. 근거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제가 이 계시록 초기에 한번 예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나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죽어 있는데 시체가 하나 죽어 있어요. 그러면 시체 보고 너 저 나무 100m 앞까지 달려갔다가 10초 이내로 갔다 오면 너 살려줄게. 시체 보고 그 논리적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다 어떤 존재예요? 죽어 있는 존재예요. 맞죠? 네. 근데 죽어 있는 시체가 어떻게 뛰어갔다 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마치 믿음이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네.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일관되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에베소서 2장 8, 9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라는 강조를 합니다. 아무도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 그 피지컬한 용어로 말하자면 살려놓고 뛰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뛰어갔다 오면 아이고 잘했다, 내가 뛰어갔다 왔으니 구원을 줄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쉽게. 네. 근데 그거는 아브라함이 믿은 결과로 구원이 임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눈도 안 뜬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에 들어가셔서 살려놓고 걸음마 걸음마 설득해서 거기까지 데려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긴긴 설득 과정이다. 네. 내게 조건이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역사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 두 번째는 뭐 하세요? 성령님이 성경책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여 있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내주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노릇하기를 원하세요?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세요. 예, 왕 노릇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간단히 표현해서 정치적인 용어로 정권 교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네. 정권 교체가 되면 그분의 질서와 통치 밑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 가장 진실한 다른 표현은 성령께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아, 네. 우리 충만하면 뭐 불러 막 방언하고 이런 게 충만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충만의 여러 표현 중에 일부분인 표지만은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전부 그거다라고 이렇게 도매금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우리 내면의 성숙과 내면의 변화, 인격적인 열매, 이거를 성경은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흔히 아는 얘기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네. 거기에 표현된 열매라는 말을 들이다보면 단수로 써져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 단수 속에 몇 가지 열매가 맺도록 돼 있어요? 아홉 가지 열매가 맺도록.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 온유한데 사랑이 없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있는데 온유하지 못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격 속에 종합적으로 맺어야 될 덕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성령에 대한 성령론이 들어올 때 너무 편향적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이제 은사주의 쪽으로만 이 성령 운동이 들어옴으로써 성령님의 더 부유한 많은 것들을 놓치고 네. 이때까지 지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꼭 은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은사 위주로 성령님을 소개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은사 받을 수 있지만 이퀄 은사주의는 아니란 말이죠. 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도 은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네. 은사가 필요하고 은사를 사모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성령님의 역할이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첫째는 구원을 주시는 역사요. 둘째는 동행하세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격, 삶의 열매를 성령님이 맺기를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흘러 흘러넘치도록. 아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내 속에 받은 은혜가 흘러넘칠 때 우리가 김상훈 학생한테도 박진희 학생한테도 오태근 학생한테도 정중훈 학생한테도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지. 나도 찔찔거리는데 뭐 나눠줄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 내가 넘쳐야 돼요. 아멘. 네. 누구의 것? 성령님의 은혜로.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22장 2절을 볼까요?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여기 치러가 나오죠. 예. 아까 어디서 봤죠? 에스겔서 47장에서 그 자 보세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강이 흘러서 모든 만물을 되살리고 그 물에 데여진 곳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피어나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지금까지 계시록 보고는 좀 험한 얘기들 많이 나왔죠. 네. 뭐 불이 떨어지고 근데 그것은 심판의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예. 자, 그래서 3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네, 거기까지 끊고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 저주. 저주 좋아할 사람 없죠? 네. 자, 여기서 이 저주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우리 지금 반장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반장이 이해하는 저주받은 사람은 뭐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깨닫는 영이 없는 거. 깨닫는 영이 없는 거. 자기가 자기 잘못을 했는데 네. 그거를 정말 모르는 그 상태를 저는 그렇게 표현을 무지? 많이, 네, 무지. 네. 알지 못하는 무지. 상황. 예, 아주 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이 무지가 큰 죄입니다. 네. 가끔 가다 보면 그 주차장 정문 딱 입구에 네. 그 누가 아주 그냥 간격을 딱 맞춰가지고 대놓고 차를 대놓고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경우가 있어요. 차는 나가야 되는데 네. 핸드폰을 해도 안 전화도 안 받고 오지도 않고 나는 나가야 빨리 성수학당 가서 학생들 가르쳐. 미치지. 그래서 막 부글부글 막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는데 왔어. 네.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성수학당 선생 아니에요. 아. 표정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속은 끓지만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이 주차장 앞에다 이렇게 차를 대놓고 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제 속은 끓지만 얘기를 해요. 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몰랐어요. 네. 환장하는 거죠. 예, 미치겠죠. 아니 모를 게 따로 있지. 여러분 모르는 건 저주다. 죄입니다. 죄. 아, 죄. 이 성경에서 모르는 걸 굉장히 큰 죄로 알고 있어요. 네. 무지. 네. 지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그것도 하나의 유형인데 그거보다 더 저주가 뭘까요? 모르는 것도 저주예요, 사실. 알면서도 계속 하는 거야? 그게 모르니까 그렇지. 아, 그렇죠. 네. 결국 몰라서 그렇더라고요.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저주가. 모르는 것보다. 뭔가 성공이 떠오르긴 하는데 얘기를 못 하겠어요. 바로 오늘 이 저주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좀 풀어줄게요. 여기 보시면 저주라는 표현이 있지, 3절에. 네. 이 말이 헬라 말로 카타 데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카타 데마 이렇게 씁니다. 뭐 이건 그냥 따라 안 써도 돼요. 네. 이 카타 데마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저주라고 표현됐는데 이 단어 뜻을 찾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될 때 추방하다는 뜻입니다. 아. 추방하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쫓겨났다 그 말이죠. 네. 우리 그 어릴 적에 쫓겨난 경험 혹시 있는 학생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 쫓겨난 경험 있다. 저는 없는데. 우리 오태근 학생이 경험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쫓겨난 적 없는데요. 쫓겨난 경험 없어요? 네. 쫓긴 적은 우리 이제 그 아침에 어릴 때 자고 일어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역사 공부를 이불에다가. 그러면 뭐 쓰고 쫓겨나죠? 가만히 키요. 키. 네. 그래. 키 쓰고 소금 얻어오라고 쫓겨납니다. 그 동네에서 그 아주 그런 아침마다 그런 풍경이 좀 있어서 옛날에는. 아, 근데 그 어릴 때 대문 밖에 부모에 의해서 밀쳐내질 때 그 네. 공포스러움이라는 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김상훈 학생 쫓겨난 경험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아, 그래요? 어릴 땐 말 잘 들은 모양이에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커가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카타데마라는 말이 카타데마. 부모로부터 쫓겨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 저주라는 말이 원뜻이 추방되다 말이에요. 추방되다. 그럼 추방되면 뭐가 끊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죠.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말이 뭐 호적파. 아 이거 호적파. 제일 무섭죠. 그런데 네. 부모님들이 그 막판에 하는 얘기죠. 네. 그리고 실제로 호적파는 경우는 없죠. 지우죠. 그거는 끝난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카타데마라는 말은 추방하다, 내쫓다, 관계가 끊어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없다. 것이다? 없다. 없다. 누가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린 양. 네. 예수님이 쫓겨난 사월이를 손을 잡고. 들어와라. 가자. 예.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 줄게. 아. 가자. 이래서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예. 이게 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아, 그,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그래. 이슬과 좋아하는 거래.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잡아주는 손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도 어둠과 흑암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보세요. 여기 또 그의 종들이 그를 뭐 한다고요? 섬긴다. 자, 우리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 번역 성경의 한계인데 이 번역 성경에 표현된 대로만 이해를 한다면 섬긴다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서비스를 예배라고 예배 가장 최고의 서비스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기서 말하는 이 섬긴다는 말이 우리가 어떤 액션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확고한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가 뭐 하는 겁니까? 월십이라고 그래요. 네. 월스 그러니까 가치를 그분께 돌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간의 모든 최종적 표현 그게 뭐예요? 예배. 예배. 모든 이 땅의 참된 가치를 그분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게 서비스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만민들이 주께 경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종국에는 이 그림이 완성될 거란 말이죠. 네. 이 계시록 말미에. 그래서 맞아 보십시다.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이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소유가 됐다. 합증. 우리 그 시골에 가면 우리 집 소 뭐예요? 네. 도장 찍어 놓죠. 그 불도장 찍어 놓잖아. 네. 이거 소유란 말이야. 이마에 있다는 말은 김상훈, 박진희, 오태근, 정주은 다 이제는 내 자녀다. 다시는 저주의 관계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뭐와 뭐를 볼 터이요. 얼굴과 얼굴을 볼 터이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대면하면 죽어요. 왜?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양의 두루마리에 우리 모든 주원같이 붉은 죄가 다 씻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네. 네. 씻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근데 계속 사탄은 거짓말을 해요. 네. 너 그러고도 네가 집사냐? 너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기능은 고소자예요. 고소자. 네. 검찰 역할이에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무기를 들이대도 확고한 기초가 하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우리 공부할 내용 중에 또 일부분입니다만은 내가 누구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쌓고 있느냐. 네.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네. 기억나죠? 예.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저기 우리 정두원 학생 한번 읽어보시죠. 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리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거기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고 돼 있어요? 저주를 받고. 저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저주가 어디에서 해결이 됩니까? 계시록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쫓겨났던 쫓겨 추방되어 쫓겨났던 인생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없다. 다시 에덴으로 복귀하는 하나님의 성소로 복귀하는 그런 그림을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이 맞물리는 거예요. 네. 사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타락되었던 창조의 온전한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일까요? 1번 고린도, 2번 베레아, 3번 안디옥, 4번 에베소.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서울 양천구 목일동 917-1번지 CBS TV 제작국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땅에 임한 하늘, 김민웅 목사님의 창세기 이야기, 류영모 목사님의 사사기 새롭게 보기, 성실홍 시제공 성서학당 타월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